오래딱 약속해. 넌 친구는 못해. 깨끗하게 아 예예예예예. 가끔 참 약속해. 사랑 빼면 원래 우리 남야 아 예예예예예. 하나도 안 미안해 예예예예. 속이 다 후련해 예예예예. 드디어 내 시간이 많이 생겼네. 근데 뭐래야지 이제 yeah. Reset set set 또 다시 bad bad bad boy 더 돌아가 시원하게 밀어낼 때 영화관 대시 PC방 주말에 날 찾지마. 새로운 만남 어딜 갈까. 휘파람이 절로 나와. 한 편의 영화처럼 사랑해도 열린 결 나는 싫어. 그 주인공 대처럼 울고 불며 친구는 못해. 깨끗하게 아 예예예예예. 가끔 참 야속해. 사랑 빼면 원래 우린 남야 아 예예예예예. L I L yeah 내 눈앞에서 L I L yeah 떠나가 버려. I know 이제는 bye bye 이별 앞에 가위. Hold up 지구는 못 사는 너에게 싹 자르게 싫어라기. 걔가 다 날아 넘어종 내 잠만 먹고도 지켜손 너의 어깨 잡은 채로 굳어버려 난 두대봉. 한 편의 영화처럼 사랑해도 열린 결 나는 싫어. 그 주인공 대처럼 울고 불며 지척되기 싫어. 우리 땅 약속해. 난 친구는 못해. 네가